싶어요. 못생겨도 좋아요. 나만 사랑한다면 당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나도 이젠 혼자가 정말 싫어요.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부모님께 유도하고 동네 칭찬 받으며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. 어서 내게로 와요. 지금 나는 당신의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. 싶어요. 못생겨도 좋아요. 나만 사랑한다면 당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나도 이젠 혼자가 정말 싫어요.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받으며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. 어서 내게로 와요. 지금 나는 당신의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. 어서 내게로 와요. 지금 나는 당신의 합니다.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.